하고 싶은 모든 순간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 조각조각 난 유리처럼 맞추려 할수록 아파와 아련하게 더 퍼져만 가는 벅찬 그리움 조용하게 더 울려 퍼지는 내 마음의 소리가 그날의 기분 날씨 전부 다 그대